Yogyakarta, pretty girl. Hello. Yogyakarta, pretty girl. Hello. Yogyakarta, pretty girl. Hello. Yogyakarta, pretty girl. Hello. 예쁜 그녀는 몰라 깜찍한 앵두피디 입술 바닥 다리 한껏 몸을 내면 모든 일이 해결돼 참 편하지 하길 날 마녀라고 해 그녀와 날 비교해 Baby doll. 왕자의 팔뚝에 이전에 곰에 달린 넌 trophy girl 창백한 얼굴만큼 아무런 색깔 없어 지루한 걸 여기 봐도 pretty girl 저길 봐도 pretty girl 저길 봐도 pretty girl